이제 내가 변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.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.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.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.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.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. 참 좋았구나, 참 예뻤구나.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.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.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.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.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.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.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. 참 좋았구나, 참 예뻤구나.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. 우리 너라서 좋았어. 행복했어. 그때